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난 항상 예쁜 딸로 손으로 내 요새 엉킨 실뭉치를 꿰줘 다 들어주며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는 걸 아실까요 비율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당부터 잘하겠다고 Dear mom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라